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는 연대성 집회들이 최근 도이출란드의 베를린, 쾰른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들에는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조선문화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명백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